Hey boys. Boy, 빛이 나지 나지 나지 that's me 개천에서 용난 너 빈틈 빠짐 right dibidibidi uh-huh. 외계인도 내려와 우릴 보러 이동해 동서남북 내려서 하품 yeah we go hard 안녕하세요 내 AKA는 이쁜 모더 아더맨 한국 고지식한 나가들을 여기 뽑아내 혓바닥에 총을 꺼내 니 고막에 꽉 막힌 니 마음을 뚫어 man yeah. 우리 깊이 따져봤을 때 넌 건달나마 피야 내 성공이 뒷배겨 인마 니 조직에 피야 내가 낙설해도 벗겨 나는 랩바스키야 이 전쟁에 너무 왔어 워워 나라가 나 피야 I'm a pretty boy 삐까 번쩍 boy 이쁜 이들 손을 들면 fashion's like a bomb pop. I'm a pretty boy, beat a bunch of boys. 예쁜 이들 손은 들면 fresh as like a bomb. Pow pow pow pow. I beat it, chang. Nobody can do it. Nobody can do it. Idol이라는 이름으로 wake up to my soul. 완벽한 나의 머리 얼굴이 눈에 띄지 누가 살아가는 거지 알조차 pretty boy. 돈을 벌기 위해 like myself. 건니치와 하면 고개 숙여 수예 있게 좋게 나를 묻는 체이 불어가는 것을 위해. I'm a pretty boy, 삐까 번쩍 boy 이쁜 이들 손을 들면 fresh is like a bomb Pow, pow, pow, pow I beat it chang I'm a pretty boy, 삐까 번쩍 boy 이쁜 이들 손을 들면 fresh is like a bomb